지워 지우려 해도 지울 수가 없어서 나는 cry cry cry cry cry 모자란 나를 살아가게 해주고 난 그런 너를 세상 끝에 놔두고 그런 너에게 내가 할 수 있는 말 이젠 bye bye bye bye bye 내가 아파도 내가 울어도 보고 싶은 널 찾아 헤매도 나를 놓아줘 나를 버려줘 이제 bye bye bye bye bye oh. 행복해 너는 한 줌 먼지 곁에요 하얀 나의 손에 담겨서 흩어져가는 내게 하기 싫은 말 이젠 bye bye bye bye bye oh. 내가 아파도 내가 울어도 보고 싶은 널 찾아 헤매도 Bye, bye, bye, bye.